I don't 절대 길들여지지 않아. 에이야 스텔라 그러다가 칠지도 몰라. 내리내리 나는 절대 급하지 않아. 에어 널 포착해 방심하고 있는 너에게로 달려가. What's the time, Mr. Old? 시간 줄 땐 날 가져가봐. 본능의 충실한 move. 한 걸음 두 걸음 나의 영역에 들어와. 뺏길 거야 널 갖고 말겠어. 들키지 마